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위원장인 필리페 자신토 뉴시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대표단 단장인 엘리세오 듀아김 마치아바 정비서가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